이 음식이 매워요? 1번, 아니요, 안 먹었어요. 2번, 아니요, 맵지 않아요. 3번, 아니요, 맛이 없어요. 4번, 아니요,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